안녕하세요. 어린이 해피데이에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멋지고 이쁜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어린이를 위한 노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동요도 어린이를 위해 만들어진 노래이고, 어린이날 노래도 있고, 또 학교의 교과도 있어요. 그런데 찬양 혹은 찬송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찬양과 찬송은 같은 말이에요. 그렇다면 찬양은 누구를 위한 노래일까요? 오늘 찬송을 통해 알아보아요. 방금 할렐루 할렐루 이라는 찬양 함께 들어보았는데요. 와, 바로 우리 예수님께 찬양을 드린다는 거군요. 정말 신나고 재미있는 그런 찬양이에요. 선생님이 이 찬양 가사의 뜻을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를 찬양하나요? 바로 주를 찬양해요. 주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말해요. 할렐루 할렐루야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해주신 모든 일 때문에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찬양의 제목이 될 거예요. 가사가 아주 간단하니까 우리 한번 다 가사를 기억하면서 흥겹게 다시 한번 찬양을 들어볼게요. 우리 다 함께 찬양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특정한 단어, 선생님이 지정한 단어 할렐루 또는 할렐루야 또는 주 찬양해가 나올 때마다 박수를 치면서 흥겨운 소리를 내면 찬양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이 찬양을 듣고 있다라면 집에 있는 탬버린이나 여러 다양한 악기를 사용하면서 찬양하는 것도 참 좋을 듯해요. 그러면 다시 한번 가사의 뜻을 잘 생각하면서 할렐루 할렐루야 찬양 듣고 이어서 지난주에 들었던 주님께 모든 것을 찬양 다시 들어볼게요. 주 찬양해 지금 이 시간은 말씀 시간인데요.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슬기는 엄마가 사온 예쁜 옷을 보았어요. 엄마! 슬기는 감탄했어요. 새 옷 정말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날도 아닌데 왜 새 옷을 사주시는 거죠? 엄마가 대답했어요. 사랑하니까 그냥 사주는 거지. 하나님도 여러분이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알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 뜻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여기서 어려운 단어도 나오는데 이 뜻은 죄에 매여있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행한 죄에 대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갚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전하세요. 저희는 잠시 새 찬양, 찬양, 찬양, 찬양 듣고 다시 한번 간단한 게임을 통해서 말씀을 반복해 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이 말하는 특정한 단어 은혜 그리고 속량, 죄사함이라는 단어들이 나오면 크게 박수를 치면서 말씀을 기억해 볼게요. 그럼 모두 준비되었죠?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이구, 선생님도 하니까 너무 재밌네요. 우리 친구들도 너무나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다 했죠? 이렇게 집에서나 친구들하고 말씀 암송을 할 때 좀 더 즐겁고 효과적으로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저희는 찬양 한 곡 듣고 2부에서 선교사 이야기로 다시 만날게요. 이번 곡은 예수 사랑이요 입니다. 사랑해요 나 주님. 엄마, 목말라요. 물 좀 주세요. 여러분은 물을 마시고 싶을 때 깨끗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나요? 네! 오, 기따가요. 우리 친구들이 네 라고 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맞아요. 마음껏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목이 말라도 물이 없어서 마실 수 없는 친구들이 있대요. 성교 찬송 스톱 들어보세요. 영어 버전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 자세히 그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인지 알아볼게요. 공화국의 기후는 적도 지대에 있어서 많은 비가 내리고 지구 전체를 통틀어 가장 많은 비가 내리는 지역 중 하나래요. 우기철의 평균 강우량은 1070mm에 이르고 아마존강 다음으로 가장 큰 열대우림이 존재하기도 한대요. 우기철, 그러니까 11월에서 4월 이때에는 우리나라의 소나기보다 한국의 소나기보다 더 많은 비가 천둥, 번개와 함께 내려요. 배수시설이 없다 보니 대부분의 집들이 물에 잠겨서 어려움을 겪고 있대요. 날씨는 열대기후로 고온, 다습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콜레라라는 그런 병에 감염되는 경우가 많대요. 그런데 건기철, 그러니까 5월에서 10월이 되면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물통을 들고 아주 먼 곳에 있는 공동 우물로 몇 시간씩 물을 구하러 걸어가야 한대요. 이 역시 물이 더러워서 사람이 마실 수 없지만 물이 없으니 더러운 물을 마시고, 그렇게 되니까 더러운 물로 인해서 많은 질병에 이렇게 노출되고 있다고 해요. 콩고 민주공화국의 어린이들이 더러운 빗물을 그대로 마시다가 콜레라라는 무서운 병에 걸려 많이 죽어가고 있대요. 마을마다 우물이 생겨서 깨끗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친구들이 콜레라로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기에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들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찬양 한 곡 듣고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도 기다리고 있는 마두구를 만나러 가볼게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 속에 찬양 들어볼게요. 시간은 선교사 이야기 시간인데요. 아프리카 서북부의 나제르라는 곳에 사는 마두고 소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세 번째 마두고를 만나보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간단히 줄거리를 들려줄게요. 회계도인 마두고는 다리가 너무 아파 약을 구하러 선교사님들이 사는 곳으로 갔죠. 그곳에서 글없는 책 이야기를 통해서 마두고는 흰색장처럼 깨끗한 마음을 갖기를 원했었어요. 많은 고민 후에 마두고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되었어요. 어느 날 마두고는 선교사님으로부터 글없는 책을 선물로 받게 되었고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받고 마침내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그 다음 이야기 이어서 들려줄게요. 저희는 찬양 한 곡 다시 한번 들어볼 텐데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다시 듣고 돌아올게요. 다음날 아침 선교사님들이 마두구를 위해 간절히 기도를 하고는 굿바이 하고 인사를 하고 마두구는 집으로 향했어요. 선교사님들은 마두구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계속 흔들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어요. 마두구는 한결 좋아진 자신의 다리에 감탄하며 또 감사하며 신나게 걸었어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뛰어보기도 하고 점프도 하기도 했어요. 정말 마두구의 다리가 많이 좋아진 거예요. 마두구는 한 손에 글없는 책을 들면서 즐겁게 계속 길을 갔어요. 마두구는 마치 자신이 부자인 것처럼 또는 왕인 것처럼 당당하게 자신감 넘치게 걸었던 거예요. 마두구가 그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을 정도로 정말로 기뻐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마두구는 집에 도착했어요. 그때 그의 가족이 모두 나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마두구는 더 이상 절뚝거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가족들은 너무나 신기했어요. 얼마나 마두구가 보고 싶었을까요? 마두구가 온 것을 누구보다 더 기뻐했던 것은 마두구의 세 명의 형제였어요. 마두구 정말 보고 싶었어. 다시 다리가 좋아졌어. 정말 기뻐. 다행이야. 그래 고마워. 나도 정말 보고 싶었어. 이것 좀 봐봐. 나 이제 마음껏 뛸 수도 춤도 출 수 있다. 이거 봐봐. 정말로 기뻐. 그런데 세 명의 형제들은 마두구에게서 무언가 발견했어요.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찬양 한 곡 듣고 다시 이야기 들으러 올게요. 준비된 찬양은 나의 가장 낮은 마음입니다. 세 명의 형제들이 마두구에게서 발견한 것은 바로 컬러풀한 글 없는 책이었어요. 마두구,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야? 봐봐, 어디서 가져온 거야? 형제들은 좀 더 그 책을 가까이 보려고 마두구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어요. 마두구는 대답했어요. 이거 선교사님이 주신 책인데 이 안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들어있어. 기다려봐, 이따 저녁에 들려줄게. 과연 마두구는 선교사님이 들려준 그 책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잘 들려주었을까요? 저희는 찬양 한 곡 듣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 들어보겠습니다. 마두구가 그 책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잘 들려주었을까요? 참 궁금해요. 이 이야기는 다음 이 시간에 들려줄 거예요. 또 아쉽네요.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음 이 시간에 꼭 들려줄 테니까 이 방송 꼭 기다리세요. 드디어 마두구는 집에 잘 도착해서 형제들에게까지 그 책을 보여주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고 마두구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럼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만나야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족, 형제,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길 기도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니까요. 그럼 우리 친구들 마지막 곡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듣고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